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신 스무돌세 겸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성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저선위원회, 스위스 주최사상위원구 소조가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